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레닌 모레노 가르세스가 에콰도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5일 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염원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